주체 106, 2017년 설명절에 점하여 리진군 주조 중화민과국 특명전권 대사가 24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중조친선 연안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모임에는 조중친선협회 중앙연회 위원장인 강하국 보건상 관계부문 일꾼들이 초대됐습니다. 중국 대사관 송원들과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연설자들은 두 나라 선대 수령들께서 마련하여 주신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며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중국 미술가들의 창작활동 모습과 서예, 공예 등의 작품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어 중국 특명전권 대사는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는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이 초대됐습니다.